되냐고요? 제 양반이 강의를 열심히 듣는. 전에 정 강서지회인가 거 가서 강의를 할 때도 제 양반 막 이렇게 막 있잖아요, 막 이렇게. 니 뭘 하나 탐 들어보자 이 새끼 막 이런 분이 굉장히 무지하게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강의할 때 대충 하기가 힘들어요. 별로 할 일도 없는 분이 일찍 안 오시고. 그렇지. 내가 가끔 이경 선생님 보면은 무슨 질문을 세상을 사시나. 강의 듣는 거 말고는 일도 없으신 양반이 오시고. 어쨌든 저 양반이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들어가지고 제가 되게 스트레스 받아서 저한테로 오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수강생 중에 아니 뭐 앉아있으나 마나 걱정도 안 되는 수강생이 있는가 하면 하고 앉아 속으로 그래 앉아있으나 마나다 막 이런 그런 분은 여기는 없어요. 물론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근데 저 양반이 딱 보면은 아이고 대충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음 학기에는 다음 보면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학기 동안 15주에 걸친 강의를 합니다. 15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 15주 동안 브로노프스키하고 메즐리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서양의 지적 전통. 서양의 지적 전통 학연사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어쨌든 중간에 좀 이렇게 떼먹더라도 이게 세상은 모두처럼 이거 한 권을 떼잖아요. 우리는 한 권 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막 수업 시간에 막 이 책 저 책 설명하면서 막상 한 학기 지났는데 남는 게 별로 없는 수업이 있는가 하면 그래 이 책 저 책을 안 해도 한 권 떼주는 맛 이런 일이 좋잖아요. 그게 떼주는 맛이 한국인은 한 권 떼주는 걸 좋아해. 제가 해보니까. 그죠? 이 책 제목, 이게 부제가 뭐냐면 다빈치에서 해결까지예요. 레오나드 다빈치에서 해결까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근대 지성사에 해당하는 책이에요. 근대 지성사. 근데 이제 이 책을 한 권 하면서 제가 프랭클린 모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럽 근현대 지성사라는 책이 있어요. 프랭클린 모모라는 사람이 쓴 유럽 근현대 지성사. 그러니까 교재는 이거고 이제 유럽 근현대 지성사나 이런 거 저런 책들을 갖다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노트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근대 지성사 노트로. 그래서 이제 지성사 강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이걸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럼 지성사하고 철학사하고 사상사하고 어떻게 다르냐? 인텔렉츄얼 히스토리 오브 소프트 그 다음에 히스토리 오브 소프트 그 다음에 히스토리 오브 필로소피 돼 있죠? 이 까만 거 좀 까만 거 이거 메뉴 있게 이제 인텔렉츄얼 히스토리 오브 소프트 이걸 지성사라고 그러고요. 중국도 사상사라고 그러고 이걸 철학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선 소프트라는 단어부터 이게 지성사하고 사상사하고 구별을 좀 해. 소프트라는 게 think의 과거분사잖아요. think의 과거분사가 명사화된 거죠. think의 과거분사니까 과거분사는 생각하다, 생각된 것, 그렇죠? 생각된 것 그래서 사상이에요. 이게 이제 소프트가 생각된 것. 그러니까 이게 히스토리 오브 소프트 사상사는 뭐냐면 가령 토마스 홉스의 정치 사상 그러면. 토마스 홉스의 정치 사상이라고 해서 리바이어던이나 더베올리나 그다음에 뭐 루디멘트 뭐 저 장기후회 또는 장기후회 이렇게 나온 책들 있죠. 그 책들만 가지고 따져서 묻는 것. 사상의 그 사유의 결과물 있죠. 사유의 결과물만 가지고 따지는 것. 네, 이것을 사유의 결과물이 그러니까는 토마스 홉스의 가령 마키아벨리의 군주론하고 토마스의 홉스의 리바이어던하고 그 두 개를 놓고 마키아벨리가 이것을 썼을 당시하고 토마스 홉스가 썼을 당시는 어떤 그 시대 배경 따위를 생각하지 말고 사상의 결과물만 가져 따져서 묻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따져서 묻는 게 이제 사상사예요. 이를테면 앞뒤 좌우 앞뒤를 갖다 따져서 묻더라도 어쨌든 결과물만. 근데 인텔렉츄얼 히스토리 오브 소프트에서 지성사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 요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요 결과물이 나오게 된 과정 시대적인 배경 이걸 따져서 묻는 건데 이걸 어떻게 따지는 거냐? 어떻게 따지는 거냐? 지금 지식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상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식이 있을 때 이 지식인은 분명히 지식인이 살아가는 시대가 있죠. 그렇죠? 이 지식인이 살아가는 시대가 지식인에게 이렇게 들어와서 이 지식인이 그걸 갖다 응집시켜서 하나요? 사상에 생각된 결과물을 내놓잖아요. 그렇죠? 이 결과물만 요거는 도외시하지. 요거만 따지면 사상사. 좀 도식적으로 얘기하자면요. 근데 요것까지 싹 따져서 물으면은 이게 지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사 차원에서 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지성사 저기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럼 우리가 다빈치 모나리자라든가 몇 가지 그림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따져서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상의 결과물은 책으로 나온 게 없죠. 다빈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러니까 사상사에서는 다룰 수가 없어. 다빈치를. 그죠? 근데 지성사에서는 다룰 수가 있어. 왜?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고 다빈치라는 사람 하나를 따져서 물으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가 이렇게 드러나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사에서는 중요한 사람일 수 있는데 사상사에서는 다루질 않아. 다빈치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책의 부제가 다빈치에서 해결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빈치에서 해결까지. 그래. 그런 점에서 지성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루는 사람의 종류가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가령 우리가 엘리자베스 여왕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저기 책 쓴 거 없죠. 옛날 화장이나 하고 밑에 경전 참 자빠졌네. 저 새끼 제가 잘라버려. 이런 거 했단 말이죠.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을 이 서양의 지적전통이라는 책에서는 엘리자베스 시대라고 그래 하나의 챕터로 다뤄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사람이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셰익스피어 시대잖아. 그죠? 셰익스피어 그러면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쓴 희극 작품들 이렇게 있죠? 역사적 작품들. 그건 하나의 글쎄 사상은 아닌데 그 시대를 살아간 하나의 지성인일 수 있잖아요. 셰익스피어가. 그리고 그 작품이 그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들이 그 시대를 드러내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성사에서는 다룰 수 있어요. 셰익스피어를. 그렇겠죠. 엘리자베스 여왕도 다뤄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지성사. 그러니까 시대와의 배경 속에서 다뤄가는 것. 그러니까 훨씬 더 가령 우리가 읽어보면 재밌는 게 이제 지성사가 그런 재미가 있죠. 그래서 이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사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철학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제일 원리에서 시작을 해서 가령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철학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몇 가지 인간은 뭐지? 뭐 열받는 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얘기만 하고 말았단 말이죠. 근데 지성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오스발트 슈펜글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미 19세기 말에 유럽의 암울한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난 철학사상가가 누구냐? 그럼 쇼펜하우어가 있었거든요. 니체일 수도 있고. 제일 논리는 없어. 그러니까 철학사의 입장에서 보면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칸트라든가 헤겔처럼 제일 원리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쫙 꿰는 체계의 철학을 만든 사람이 철학사에서는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꼭 시대와는 관계없이 그 이런 애들 있잖아요. 세상과는 관계없이 멋진 인간들 있잖아. 사랑하는 인간들. 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난 내가 이렇게 간다. 명바이 같은 애들 있잖아요. 멋지진 않아도. 초지일관이잖아. 철학자로서는 나처럼 이명박을 철학자로 봐요. 초질관이야. 그냥 삽이야. 계속 진중권 씨 말대로 머리에 삽 하나 들 삽 중심주의 꽉 가잖아요. 그냥 계속 문화라고 안 되니까 4대강 정비다. 이번에 또 4대강 재탄생이라는 말이 오늘 또 나타났어요. 계속 말로 그냥 그러니까 계속 삽 중심주의로 막 가잖아. 이런 사람은 철학적이지. 시대와는 관계없이. 지금 시대가 삽을 원하지 않는데 그죠? 그리고 칸트나 헤겔이나 이런 사람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철학적인 만들 거야 말겠어. 이런 것들만 따져서 묻는 거. 이게 이제 철학사의 어떤 관심 영역일 수 있죠. 그러니까, 철학사적으로는 중요한 사람들이 맨 안 됩니다. 철학사적으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우스티누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데카르트, 스피노자, 뭐 칸트, 헤겔. 이렇게밖에 안 돼. 10명이 안 돼. 철학사적으로 중요한 사람. 근데, 사상사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쵸? 사상을 결과물로 풍부하게 내놓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지성사적으로는 전혀 시대하고 아무런 교감 없이 철학적인 책을 만들어 내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성사적으로 전혀 따져볼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anyway 영어로 말해서 anyway 내년에는 지성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성사를 하려면 이제 사실 철학서보다도 강의하는 게 뻑뻑하니까 노트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했는데 지금 그동안 뭐 해놓은 게 좀 있으니까 미처 삼아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성사를. 그리고 격주로 토요일날 이번에는 여기 서금 문학 뭐 고전 읽기 그랬는데 격주 토요일날은 조금 심화된 걸로 해서 철학과 3학년에서 전공 선택으로 듣는 과목 사회철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철학이라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서 책 한 권을 또 얇은 책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영어 원서를 떼는 걸로 그걸 영어 원서 레포트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레포트를 하고 막 나는 깍지 끼고 엎드려 뻗쳐야 되고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 됐습니다. 선생님 책이요. 최근에 나온 한 권이 왜 됐나요? 옛날 거 홍성사에서 나온 것 같고 그래요. 네. 테두리가 이렇게 하늘색이죠? 네, 어쨌든, 네. 네. 어느 판본이든 괜찮습니다. 전 다 갖고 있어요. 네, 그 내용 같으냐고요? 네, 같아요. 전혀 바뀐 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책은. 정 안 되면 뭐, 저기, 제가 사드릴게요. 뭐. 괜히 말했나? 어쨌든, 괜찮습니다. 그 책이 안 바뀌었어요. 제가 저 서양의 지적 전통을 제가 손에 쥔 게 80년이거든요. 80년 2학기 때 들었는데 그때 나온 책하고 지금 요즘에 학연사에서 나온 그때는 홍성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요새 나온 책하고 이렇게 대조해보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쉬는 시간에 상세한 질문은 쉬는 시간에 해주세요. 오늘 실용주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이유선 선생님이 쓴 실용주의라고 하는 책, 요 책 예,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다시 정리해서 이 책을 사서 읽으셨을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아 이쯤 뭐, 이쯤 되면 어떻게 되나 이걸 대충 알겠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노트에다가 정리를 좀 해가지고 왔어요. 보겠습니다. 실용주의라고 하는 말은 사실 2009년 한국에서 가장 아니 2008년 한국에서 가장 널리 사람들이 떠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실용입니다. 실용.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 뭐 이런 얘기도 오고하고 사람들 사이에 많은 얘기가 오고갔는데 과연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 도대체 이게 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 철학으로서 내놓는 것 중에 가장 자부심 있게 내놓을 만한 것이 이런 건데 요즘에는 미국 사람들도 철학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실용주의란 건 뭐냐 그 천박한 실용주의라고 써있는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념이나 원칙을 떠나서 어떤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을 때의 결과를 중시하겠다는 태도의 표명. 이게 천박한 실용주의입니다. 원칙,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을 때의 결과만을 따져묻는다는 것.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하지 그 과정에서 뭐가 이런 건 안 중요하다. 이런 태도죠. 이게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에서의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실용주의.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선도했던 둥소평 이런 사람들이 흑묘백묘론 있잖아요. 까만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되지 않는다니까. 또는 뭐 4대강 하천 재정비든 재탄성이든 대운하든 어쨌든 14조원만 풀면 되지 않겠냐든가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실용주의의 태도죠. 아니면 우리가 가장 뭘 쓰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든가 이런 태도들 다 실용주의적인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용주의라고 하는 건 그 위에 인간의 지적 활동은 의심에서 시작한다. 이거 누구나 다 가진 태도죠. 철학자들은 의심한다. 그런데 의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을 생각해내고 그 가설을 실제로 검증해봄으로써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그리고 그런 실천적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가설을 실제로 검증해봄으로써 문제 해결에 도달하는 것 이게 실천적 과정인데 이런 실천적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전보다 더 나은 상황에서 살 수 있다고 여기는 태도. 이것을 실용주의에 관한 가장 그 거친 러프한 데피니션이다. 거친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대체 뭐 누구나 다 이런 생각하고 살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용주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 프라그마틱 맥심이라고 하는 거, 이걸 보면서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해보면, 이게 프라그마티즘이라는 말은 찰스 샌더스, 거기 P-E-I-R-C-E 이렇게 된 거죠. Peace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Purse라고 읽는 사람이 있는데 Purse라고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찰스 샌더스 Purse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프라그마티즘이라는 게 어떤 단어가 의미를 갖는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를테면 이것은 컵이라는 인식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그랬어요. 이걸 잘 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그것으로 물을 마시거나 차를 마심으로써 컵의 의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개념의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실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설명을 좀 차분하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컵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컵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말이 제가 가령 이걸 들고 이것은 컵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 그 너의 판단이 옳은지 그런지를 말하려면 되게 이렇게 말하자면 이것은 컵이다 그럴 때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 컵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가장 전형적인 어떤 하나의 모형이 머릿속에 들어있죠. 그것과 대조를 해봐가지고 이걸 맞춰보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그게 다를 수 있잖아요. 아예 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모르고 있는 집단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퍼스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컵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컵이라고 하는 말이 가령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려면 기존에는 컵에 대응하는 뭔가 이게 컵이라고 하는 단어잖아 이게. 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 대응하는 어떤 본질을 갖춘 뭔가가 있어서 그거하고 대응시켜서 이게 참 거짓을 알아냈다. 그쵸? 그게 진리 대응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존에는. 그런데 실용주의자들은 그게 컵이라고 불리든 그게 발사계라고 불리든 그것이 옆구리라고 불리든 자 이것은 옆구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옆구리라는 말을 들으면 옆구리 안에다가 물을 담아서 마신다는 건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컵이다라는 말을 갖다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보려면 컵 그럼 그 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언중 있죠? 사용하는 집단. 그 집단에서 컵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그 컵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라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좋아. 네가 그걸 컵이라고 그러면 물을 담아서 마셔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을 담아서 마실 수 있는 것이면 네 말이 참말이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즉 어떤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 플라톤적인 말처럼 플라톤적인 이데아가 있어가지고 그 이데아에 대응하는 뭐하고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 단어가 참이다 거짓이다. 이 판단이 참이다 거짓이다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에서 즉 물을 마시거나 차를 마심으로써 컵의 의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했는데 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그 컵이라고 하는 물건에 컵이라고 가리킴을 받은 물건 지칭되는 물건의 효용에 따라서 얼마나 쓰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물건이 실제로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서 참거짓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걸 갖다가 실용주의적 진리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용주의적 경륜이라고 할 때 즉 개념의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실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천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밑에 제가 따로 써놨죠.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천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실용주의의 경륜입니다. 실용주의의 경륜. 여기 경륜이라고 하는 맥심이라고 하는 게 경륜. 실용주의의 경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천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는 단어들은 무의미한 단어가 되죠. 또 이 사람들은 그 단어에 대응하는 어떤 본질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있다는 태도를 부정하겠죠. 그죠? 뭐 이데아가 있어가지고 그 이데아에 합치하면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어요. 즉 지난번에 이어서 비트겐슈타인 할 때처럼 이 사람들 역시 이제 현대 철학자들 대다수가 반프라트입니다. 그죠? 반프라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현대 철학의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현대 철학의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 뭐 이번에 뭐 한 선생님 같은 경우 1년 내내 철학사를 배우는데 누가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한 선생님 뭐 요즘에 철학사 공부했다면서 현대 철학의 특징이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반프라톤주의다 딱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게 이제 상대를 제압한 뒤에 한마디만 해도 돼? 한마디로 끝내줄까? 이렇게 계속 말 길게 하지 못하게 상대에게 말 길게 하면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반플라톤주의, 그 다음에 이제 비트겐슈타인, 실용주의, 또 오늘 하게 된 실존철학, 이런 쪽들 다 반플라톤주의다. 그러면 반플라톤주의는 달리 말하면 반본질주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있다. 이런 태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개운하겠어요. 그렇죠? 교수님, 개운하시죠? 네? 그러니까 플라톤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하나의 일종의 그 알턴니가 빠진 것 같은 뭘 하면서도 이게 진짜 백일까 이런 객장을 플라톤주의자들 하게 되거든요. 이 눈앞에 보이는 게 진짜일까 계속. 근데 플라톤주의를 탁 털면 그냥 닥치는 대로 삽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그것만 가지고는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좀 뭔가 좀 있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 판타지죠, 판타지. 저도 제가 전공한 철학들은 거의 다 플라톤주의인데, 기본적으로 플라톤주의인데, 요즘에는 플라톤주의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주고 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좀 에너기처럼 살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대로, 눈앞에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믿고, 이 실용주의자처럼 그 실천한 과정을 통해서 검증되고 그 의미가 확증되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확증이 되면 그냥 넘어가야지. 거기서 아 이게 아닐 것 같아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 너무 피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정우 교수님 아까 저기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머리가 큰 사람이 얼굴 큰 사람이 머리가 좋다라든가 이런 거 믿어야지 뭐. 저는 그런 걸 안 믿어요. 플라톤주의잖아. 아니야 분명히 머리가 작아도 얼굴이 작아도 뭔가 구석지에 정말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부분이 얼굴 크게 하는 상관없이 숨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플라톤주의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냥 아, 큰 게 좋은 거야. 뭐 이렇게 믿으면 좋을 텐데. 네? 그렇지? 이승희 학생 어떻게 생각해? 플라톤주의를 믿으면 머리가 아픈 거 같아. 왜? 계속 의심해야 돼. 계속 의심. 진짜가 아닌 거 같아. 그렇지. 이게 진짜일까? 그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은 지금 보이는 걸 믿지 않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힘들지. 하다못해 플라톤의 파이드로스 편에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 육체라고 하는 영혼의 감옥을 떠나 나는 참다운 세계로 간다. 그러면 이제 내 육체마저도 믿을 수가 없게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있나? 영혼은 자기 영혼을 자기가 알 수 없잖아요. 괴롭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도대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거라. 죽어서 육체를 떠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뭔가를 가야 이데아의 세계로 가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저 플라톤 철학이 초기 기독교에 말하자면 교리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현세의 삶이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죽어서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지금 기독교도들은 좀 그런 태도를 좀 견진해야 된다고 봐요. 살아서 땅값 이렇게 하지 말고 네? 하늘나라에 그 뭘 쌓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를 키우느라고 난리인데 어느 지역에서 보니까 교회 신축 예정지로 된 데가 주민들이 플래카드 걸고 반대하는 데모 하더라고요. 교회 신축 결사 반대. 동네 시끄러워진다. 뭐 그렇게 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플라톤주의를 하면 인생이 괴롭다고. 그래서 지금 이승희 학생 인생이 괴로운가? 저는 딱 플라톤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자꾸 의심을 하고. 병 들었네.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의심을 위한 의심으로 계속 가면 나중에는 힘들죠.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게 돼요. 나중에는 탐구도 안 하게 돼요. 탐구해서 뭐해? 술 처먹죠. 그러니까 철학과 학생들 술 처먹는 거예요. 그래서 술만 먹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철학과 가니까, 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철학과 가면 인생에 대해서 뭐 한 큐를 알려줄 줄 알았는데 가니까 뭐 술만 먹어요. 술만 먹어요. 그리고 이 철학과 선배들이 말할 때 왜 이렇게 침이 튀는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학교 입학을 하니까 1학년 신입생들 신입생 환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충무로에 대한극장 건너편에 대림정이라고 있어요. 음식점이. 대림정에서 이렇게 신입생 환영을 하는데 그 80년에 제가 입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후반에 들어가서 저기 동대신문사 기자하다가 막 빵 살고 나온 그런 선배가 있어요. 안동일이라는 선배가 있어요. 그 선배가 나타나가지고 마침 제 맞은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뭐 이게 신입생들 환영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민주화 투쟁을 해야 되고 할 때 맞은편 안 돼. 여기서 침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거의 B52 폭격기처럼 진짜 가래만 없었지. 그냥 거의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걸 두두두두두 이렇게 막 그 양반이 나중에 보니까 잇몸이 별로 입새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이 양반이 막 튀더라고요. 아우 막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철학과 선배들한테 술 먹이는데 물론 술 좋아하지만 저는 술 좋아하긴 했지만 제가 뭐, 아, 뭐 좀 이렇게 이거 좀 이렇게 탐구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니야 탐구에 따로 있을 거야. 본질이 따로 있을 거야. 본질이 따로 있을 거라는 말로 알리바이를 삼아서 계속 탐구를 지연시키는 태도들이 만연하더라고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래서 각 대학마다 철학과가 없어지는 경향을 아주 바람직한 왜요? 이제 그렇게 되면 문학이 사라지면 예.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게 철학이 그렇게 기준이 없다는 건 그만큼 발전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무의식이라는 거죠. 살려야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냥 정신적인 기준 3위주로 저는 그냥 이렇게 인문학 이런 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몇몇 이런 아카데미에서나 이렇게 은밀하게 옛날에 그 초기 기독교 그 원래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하 묘지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오셨어요? 막 지금 오셨어요? 막 이렇게 촛불 들고 나타났고 막 이렇게 막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니네 철학 공부하면 막 오셨어요? 오셨어요? 암호로 막 이렇게 24045님 오셨어요? 막 이런 좀 더 해봐야겠죠? 어쨌든 이 실용주의의 경륜 프라그마틱 맥심 이걸 보면은 의미의 이해를 위해서는 실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이건 굉장히 상당히 탁월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쁘게 쓰이면 안 돼요. 해봤어?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해봤어? 이런 거 참 근데 해봤어? 근데 이명박이가 말하는 실용주의하고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이명박 해봤어? 너 안 해봤지? 난 해봤거든? 근데 내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실용주의가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해야 돼. 다른 놈이 해봤을 때 다른 결과가 나왔으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잖아요. 너 안 해봤지? 탱이야. 누가 저 해봤는데 내 해보기 진짜 임마. 계속 이렇게 이거는 뭐야? 티런이죠. 천재주의죠. 그거. 그거는 실용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박한 실용주의 그거는. 천박한 실용주의도 하고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독단론이죠. 경험에 근거한 독단이 제일 무섭잖아요. 전쟁과 안개꺼 본 것들이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예? 우리는 그럴 때는 그러면 다 겪어보셨슈?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낙동가부터 압록가까지 다 가보셨슈? 이렇게. 3년 내내? 전국기자 출신이에요? 가보셨슈? 이렇게. 인천 상륙사격 하셨슈? 이렇게. 중앙청에 태극기 올린 양반이에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죠. 아버지 어른들이 말이죠. 이렇게. 전쟁도 안 겪어본 놈들이 뭐 어쩐다고 막 이래요. 그러면 제 아버지가 그랬어요. 다 겪어봤느냐. 모든 전쟁을 다 겪어봤느냐. 한국전쟁에서 모든 전투에 다 참가했느냐.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 뒤로 제가 항상 이게 써먹는 방법이에요. 모든 전투에 참하셨어요. 이렇게. 아이고 훌마신다요. 상위군사예요? 상위용사예요? 이렇게. 상위용사예요? 보훈처에서 뭐 도움 받으세요? 막 이렇게 계속 갈구면은 그 사람 또 할 말 없어요. 자, 그러면 실용주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걸 실용주의적 진리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실용주의 경륜에 근거해서 말할 때 지금 찰스 샌더스 펄스가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가 실용주의자 그러면 제일 이제 유명한 사람이 펄스고 그 다음에 윌리엄 제임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교육 철학자로도 유명한 존 디위, 이 세 사람을 3대 실용주의자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이제 리처드 로티.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가 또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그런 책도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 각각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실용주의의 경륜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윌리엄 제임스나 존 디위나 저기 찰스 샌더스 퍼스나 동의를 합니다. 특히 퍼스는 아주 탁월한 학자로서 실용주의 말고도 기호학을 갖다가 해낸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찰스 샌더스 퍼스. 퍼스의 기호학은 아직 이 사람의 전집이 이제 막 편집이 끝났어요. 유고가 이제 발견돼서 아직 번역이 다 안 됐고 미국의 학자들도 퍼스에 대해서 연구를 다 아직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좀 더 연구를 해볼 만한 어떤 것이 있는 사람이죠. 자,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경류를 가지고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다윈의 자연주의 영향, 역사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다원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당장 우리가 참으로 알고 있는 것을 언제든 참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회의주의를 바탕에 깔고 있다는 거, 요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윈의 자연주의가 영향을 끼쳤다. 자연주의라고 하는 말이요. 내추럴리즘. 자연주의. 자연주의의 반대말이 본질주의예요. 자연주의의 반대말이 본질주의. 여기서는 플라톤적 본질주의. 즉, 인간에 대한 본질주의적 관점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질주의적 관점,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변하지 않는 뭐가 있다. 이거 아니다. 이런 태도가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능력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고 이성 능력을 통해서 그에 따라서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신념도 의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동물과는 다른 어떤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존재다 라는 생각이 없어졌죠. 다윈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진화 과정 속에서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 모양이 되었을 뿐이지 애초부터 이성적인 능력을 이렇게 해온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식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불확실하고 우연적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일 뿐이지 인간이 어떤 이성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성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 능력을 넘어서는 초능력 또는 초월적인 것 또는 정말 아주 그냥 우주의 이 만물의 원리 제일 원리 이런 것을 갖다 뚜루룩 뺄 수 있는 그런 정도로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의미에서 플라톤적인 본질주의를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이데아라든가 이런 건 다 헛소리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로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역사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인간은 역사적인 진화 속에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인간의 지식 또한 그 역사적인 우연성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불변하는 초역사적인 진리나 절대적으로 참인 지식은 불가능하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 지금 네가 틀림없어 이렇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틀림없어 이렇게 묻기보다는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만 따져서 물읍시다. 상황이 바뀌면 그것은 쓸모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시죠? 알고 있죠? 이런 태도를 갖게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역사주의인데. 여기 역사주의라는 말에 유념을 하셔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역사주의. 그러니까 이 역사주의는 역사적 우연성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역사주의라는 말은 두 가지 종류의 역사주의가 있는데 하나가 역사주의 여기서 나온 것처럼 역사적 우연성을 인정하는 역사주의가 하나 있고 역사주의라고 하는 건 또 하나 있는 뭐냐면 요거는 칼 포프가 말하는 역사주의가 있어요. 칼 포프가 뭐라고 하냐? 달코프가 역사주의의 칼 포퍼, 역사주의의 빈곤이라고 하는 책에서 개념화 한 말인데요. 칼 포퍼 역사주의의 빈곤. 그거는 무슨 말이냐. 요때 역사주의는 지금 여기에서 사용되는 역사주의하고 다릅니다. 역사주의는, 포퍼가 말하는 역사주의는 이게. 포퍼가 말할 때 이런 의미에서 역사주의자는 누구냐면요. 이런 의미에서 역사주의자는 누구냐? 플라톤, 헤겔, 마르크스. 요 세 명이 역사주의자예요. 요 세 명을 비판하는 책이 칼 포퍼의 책 중에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열린 사회와 그 적들.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칼 포퍼는 영국의 철학자죠. 비판적 합리주의 철학자인데 요때 말하는 역사주의는 플라톤이나 헤겔이나 마르크스나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일단 이 세 사람 다 본질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본질주의자예요. 본질주의의 입장에서 있어. 즉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목적이 있다. 그렇죠? 절대 진리가 있다. 인비저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가 있다. 플라톤 같은 이데아, 헤겔 같은 경우는 절대적 정신,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사회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가 있고 인류의 역사는 이 진리를 목적으로 삼아 진전하고 있다. 라는 태도. 즉 역사에는 초월적인 목적이 있고 이 초월적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다라고 주장하는 형이상학적인 태도를 역사주의라고 말합니다. 칼 포퍼가 규정할 때.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바닥 물어볼 수 있어요. 야, 그것이 이 역사가 이 진리를 갖다가 목적으로 삼아서 진전한다고? 그러면 그게 목적인 것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가 알아냈어? 자기가 알아낸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칼 포퍼 얘기는 뭐야? 사실은 플라톤이나 헤겔이나 마르크스 이 사람들은 지들 마음대로 설정한 목적을 인류 전체의 목적인 것인지 거짓으로 우리에게 설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가게 한다. 그 목적을 향해 가면 나머지 것들은 다 수단처럼 그쪽으로 따라가게 한다. 그러니까 이 역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져 보이긴 한데 굉장히 멋져 보이긴 한데 사실은 인간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드는 빈곤한 철학에 불과하다. 그래서 역사주의의 빈곤이다 하는 책을 썼죠. 저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거대한 체계를 세워서 인류는 갖다 절대적인 자유로운 정신을 세계로 가는 것이 목적이다라든가 또는 공산주의 사회를 갖다 이룩하는 것이 인류의 목적이라든가 또는 절대적 진리의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것이 인류의 목적, 인류 역사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읽으면 참 멋있었는데 가만히 이 포퍼의 책을 읽어보면은 참 이것들이 지들 마음대로 역사의 목적을 설정해놓고 사람들한테 그쪽으로 가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요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그러면 이 적들이 누구에서 열린 사회의 적들이 얘네들이 적이에요 이제 칼 포퍼한테는. 그래서 요때의 역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진리를 목적으로 삼아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태도를 말할 때 역사주의라고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실용주의에서 말하는 역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은 항상 역사적 상황에 달려 있으므로 그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를 물어야 한다 하는 태도. 그렇죠?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사태를 판단하자 하는 역사주의고 저거는 역사 목적론이고. 그렇죠? 역사 목적론. 네. 여기 역사 목적론이죠. 칼 포퍼의 이 책은 열린 사회 이제 이건 정말로 여기 방학 동안 할 일 없는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감명 깊은 책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꼭 이런 책 읽을 필요가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게 하나의 그 뭐랄까요?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특정 집단들마다 생각하는 어떤 방식이 좀 유형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싸가지 있잖아요. 그 방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게 뭔가 목적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류 역사. 그러니까 이념 싸움, 이념 다툼이 잦아요. 지금 여기 뭐예요, 저, 우파, 뉴라이트 이런 애들도 그 목적론이거든요.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진이고 우리는 선진국으로 나가야 한다. 이게 우리 목적이다. 이게 돼 있잖아요. 그에 비하면 또 좌파 쪽의 사람들은 평등이 목적이다. 이렇게 되니까 죽어도 화해가 안 되는 두 개의 목적을 갖고 싸운 거예요. 둘 다 목적론자들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삽시다. 이게 제 인생 신조인데 아 그건 꼭 그런 건 아니고 당장 쪽팔리지 않게 삽시다. 이렇게 명예롭게 살자. 아 저는 뭐 제 인생 지금 가오 중심 유인.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역사주의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 어떤 상황에서 유용한가를 묻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속주의, 현실주의, 이것은, 요게 이제 말하자면 또 플라톤하고 아주 반대되는 태도겠죠. 속물적인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돈이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죽어서 얻을 수 있는 삶을 위해 현세를 부정하기보다는 덧없는 현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 이런 태도죠. 이게 세속주의, 현실주의. 그러니까 속물주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쓰여진 걸 보세요. 이게 플라톤의 파이돈편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은 육체를 최대한 무시하며 육체에서 벗어나 그 자체로만 있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게 플라톤의 파이돈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짜증나요. 이렇게 해서 소리자들 이거 봐. 이거. 플라톤의 파이돈편.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은 네. 이게 지금 플라톤의 파이돈편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육체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육체를 최대한 무시한다 이거죠. 얼마나 그 세속주의, 이 실용주의가 말하는 이 태도가 얼마나 벗어나요. 지금 이승희 학생, 저 20대 여학생의 목소리 얼마나 남다합니까? 박사님. 네. 그죠? 나도 옛날에 저렇게 했네. 그죠? 이때를 즐겨야 되는 거예요. 이때를. 선생님한테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선생님 저렇게 낭낭한 목소리 못 읽죠. 근데 사가지고 목소리 갈라져가지고 말이죠. 좋을 때야 유승이. 네. 네. 다시 한번 읽어봐.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너무 너무 가, 너무 박사스럽게 읽는 것 같아. 좀 칭찬 좀 해줄까. 너무 빠가지고 씨. 아, 씨.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낭낭하게 읽으라고 했었잖아. 인사 읽어봐.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무슨 애니메이션 녹화하는 거 너무 많은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국채를 치냐고 제가 이렇게 읽는 거야. 아, 차라리 안 읽어도 되는 거야. 중요한 목소리 한번. 등발 있는 분이 좀 등발 있는 분이 좀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은 육체를 최대한 무시하며 육체에서 벗어나 그 자체로만 있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예, 이게 플라톤인데 플라톤의 그 파이돈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플라톤의 이 얘기는요 사실은 제가 이걸 갖다 굳이 여기서 파이돈편에서 따다가 인용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 당시 아테네 사람들에게도 낯선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이 당시 아테네 사람들 이게 중요한 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아마 사형을 자식 헛소리 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새로운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서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읽어보면은 호메로스 일리아스에 나타나는 그 육체와 영혼에 관한 얘기 이 얘기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딱 깔려 들어가 있는 기본 바탕에 놓여 있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죽어서 지금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죽어서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조사하면 훨씬 많을 거예요. 오래도록 내려온 생각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적을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랫동안 우리가 습속으로 우리가 전해진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초혼을 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불러오잖아요. 그리고, 뭐요, 현관문 빠꾸면 열어놔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현관문 닫아놓으면 안 돼. 창문이라도 열어놔라. 현관 없는 집에 창문이라도 열어놔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BC 5세기, 6세기 이때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즉, 이들에게는 육체가 중요해요, 육체가. 사람이 죽으면 부식해. 우리의 영혼이 이빨 사이로 빠져나가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 육체가 말하는 프라이머리한 거고, 영혼은 부식해는 이게 세컨더리한 거예요. 죽이 부수적인 물건이었다고죠. 물건도 아니죠. 근데 지금 플라톤은 정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육체를 최대한 무시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이 오래도록 서양 사람들이 이제 플라톤 이후로 지배해왔던 거예요. 이걸 강화하는데 들어간 생각, 기독교 사상도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 세속주의나 현실주의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생각과 정반대되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 사회에서 실용주의, 이 철학적인 태도로서의 실용주의 있잖아요. 철학적인 태도로서의 실용주의는 미국 사회에 지금 가장 조지 부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집단 중에서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죠. 기독교 근본주의, 지금 오늘날 그 저기 뉴라이트 있잖아요. 김진홍 목사 이런 사람들, 조용기 이 사람들이 저기 걔네들 그 바닥 그대로거든요. 미국에서 그 건너온 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뉴라이트 목사들 있죠.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하고 같아요. 그러면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하고 요 철학적인 의미에서의 실용주의자들하고 정반대 서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미국 철학인 것 같아도, 사실은 미국에서의 기독교 근본주의하고 딱 이렇게 대각선을, 각을 이루고 있는 철학적인 태도예요. 이 사람들, 영혼은 육체를 최대한 무시하면 이런 태도를 받아들이진 않아요. 실용주의는.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실용주의에 대해서 이게 나왔을 때, 아, 그러면은, 뭐, 어떤 것도 최고의 것은 아니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뭐 이것저것 다 괜찮다는 얘기 아닌가? 라고 누가 물어볼 수 있겠지, 이제 마지막으로. 그랬을 때, 거기서,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옳은 최상의 대안은 없음을 인정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더 나은 대안과 그렇지 않은 대안은 구별하고, 초역사적인 절대적 기준만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윤리학적 상대주의 또는 상대주의적 가치론과 구별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상대주의적, 윤리학적 상대주의 이거하고 구별을 잘 못하면 안 됩니다. 거기 어느 것도 절대적인 대안이 아니므로 모든 대안이, 거기 모든이라는 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대안이 나름대로 의미 있다는 상대주의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게 상대주의입니다. 윤리학적 상대주의. 그러니까 다 괜찮아. 이건 아니에요. 실용주의가. 절대적으로 옳은, 역사적인, 초역사적으로 절대적으로 옳은, 어디서나 옳은 절대적인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베스트는 있다는 얘기죠.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라는 제약 조건 안에서의 베터와 베스트는 있을 수 있지. 다 너도 나도 다 옳다. 제가 그 나름대로 의미 있다는 상대주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거 참 우리가 오늘날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가치 기준처럼 돼버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래 다 나름대로 옳아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문제는 그 나름대로죠.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누가에게 아 이봐 학생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러면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의 그 어떤 태도를 갖다 변명하는데 사용한다는 나름대로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가 되고, 문제는 그 나름대로야. 그렇다면, 아, 그럼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아니, 다 나름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가령 철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령 제가 철학서를 이 정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철학 결론서를 갖다 이 정도 읽고, 원전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나름대로 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털어서 철학 공부를 해온 사람들이 싸운 방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 인정된 기준과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 그러면 뭐하러 선생 노릇 하겠어요? 선생은 따로 있고 너도 나도 선생하지 뭐 학생 노릇 왜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또는 텍스트를 읽는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텍스트를 읽는 방법인데 저도 나름대로 읽습니다. 해석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해석의 기준이라는 게. 지 멋대로 읽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텍스트인지. 무슨 텍스트인지 상징적으로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요즘에는 이제 널리 퍼져 있는데 그런 태도가 여기서는 모든 대안이 나름대로 있다는 상대주의와 실용주의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용주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개설을 하는데 텍스트를 잠깐 펴서 449페이지 펴보세요. 밑에서 다섯 번째 치료. 20세기 프로그래티즘의 중심물이자 20세기 프로그래티즘의 중심물이자 결정적인 미국의 철학자는 존 듀이였다. 근데 여기서 번역을 할 때 실용주의라고 하지 않고 프래그머티즘이라고 번역한 이유는요. 그 실용주의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천박한 실용주의를 받아들일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프래그머티즘이라고 번역을 이 박창호 선생님이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용주의라고 이게 한 것보다는 프래그머티즘이라고 한 것이 철학적 태도로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결정적인 미국 철학자는 존 듀이였다. 듀이는 이제 헤겔로부터 어쩌고 하는 얘기를 넘어가고요. 탁 넘겨서요. 그 450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거기 세 번째 듀이는 특히 수없이 증가하는 명백하고도 심각한 사회 문제들의 철학을 적용시키는 데 관심을 가졌다. 그 철학을 사회 문제에다 적용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하나의 전형적인 태도를 찾아보려면 듀이를 보면 괜찮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철학자로 규정하면서 자신이 결코 민주주의에 관하여 말만 하는 단순한 이론가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철학의 주된 목표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며 이것이 그의 인식론과 교육론의 목표임은 물론 그의 정치적 사회적 이론들의 솔직한 목표이기도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뭔 말이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태도는 누구나 다 각자가 옳은 진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합의를 통해서 도출해내고 또 이렇게 이론적으로 도출해내는 것을 실제로 해보는 과정에서 검증해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즉 실용주의의 태도가 아까 제가 여기다 쓴 것처럼 이런 본질주의자들 있잖아요. 이런 본질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엘리트주의자들이에요. 진리를 아는 자가 플라톤은 그렇잖아요. 진리를 아는 자가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용주의자들은 이 프래그마티스트들은 누구나 다 진리를 알 수 있고 근데 네가 말하는 진리하고 내가 말하는 진리를 갖다 현실적으로 해보자. 해봤을 때 실천의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더 이펙트풀한가 효과적인가를 따져서 물어서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그게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알 수 없을 뿐더러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잘 됐을지 안 됐을지는 검증해보기 전에 알 수 없거든요. 근데 해봤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저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 이게 진리를 제대로 저기 터득 못해서 그런 거라고 계속 땜질해요. 그죠? 진리를 계속 아직은 진리가 밝히지 않았다. 또는 아직은 철학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계속 철학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이런 선지자주의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존 듀이의 이 존 듀이가 우리가 교육철학에서 많이 배우는데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은 실제로 사회적 행동주의라고 하는 그런 바탕을 두고 이런 프래그머티즘의 경률과 프래그머티즘의 태도들을 사회적인 참여 속에서 직접 실천하고 제도화하는데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철학자로서의 뒤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이 사람이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451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뒤의 견해로는 지식에 대한 추구는 진리에 대한 추상적인 탐구로 간접되어서는 안 된다. 연구가 시작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적 문제들에 의해서 혹은 우리가 호기심이라 부르는 매우 복잡하고 모호한 일련의 감정들에 의해서나 긴장, 곧 실제적인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부르는 것, 이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떤 불편함을 느낄 때 우리는 연구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 때문에, 불편함이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은 뭐냐? 딱 느끼는 순간 도대체 우리가 처리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가? 그걸 이제 체크를 하겠죠? 그 다음에 학문 탐구는 이제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을 교정하고 부적절함을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뒤가 여기서 이제 아주 좋은 통찰 하나 내놓는 게 과학과 윤리학은 본질적으로 경험된 조건으로 개선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윤리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는 윤리라는 게 언제 어디서나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뭐 칸트적으로 생각하죠. 절대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여건을 개선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불편함을 없애는 것. 이게 굿 아니겠어요? 좋은 것. 그러면 그 좋은 것에 기여하는 것은 과학일 수 있겠죠. 실제적인 현실을 탐구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래서 과학과 윤리학이 서로 공통의 목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즉, 본질적으로 경험된 조건들이, 우리들이 경험하는 조건들을 개선하는 것. 이게 과학과 윤리학의 목표라고 하는. 이게 뒤의 철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자연과학과 윤리학은 서로 공통의 목표를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뒤의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까지, 이 지점으로 나아감으로써 실용주의 철학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현실화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요 실용주의에 관심 있는 분들, 프래그마티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책을 하나 이렇게 여기 보면 퍼스, 제임스, 그 다음에 듀이, 그 다음에 신실용주의라고 그러죠. 리차드 로티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 한 가지 듀이가 말하는 탐구의 단계를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이거는 꼭 뭐 실용주의 철학을 자기가 뭐 신봉하든 안 하든 이게 괜찮다 어쩐다 이렇게 하든 안 하든 되게 이게 쓸모가 있어요. 여기 실용주의 철학이 정말 쓸모 있는 부분입니다. 탐구의 단계. 1번 탐구의 선홍 여권, 2번이 문제의 대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해결에 대한 문제 해결의 5단계라고 흔히 뒤의 탐구 5단계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 그건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치면 이 5단계를 가지고 해보면 이게 무슨 자기개발 강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 강의가 공병 같은데요. 제가 갑자기. 자, 어떤 문제가 닥쳤다. 탐구의 선행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걸 느끼는 상황. 이것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무슨 문제 있으세요? 선생님 문제 있으세요? 누가 이렇게 꾸리한 얼굴로 이렇게 있으면 가서, 아, 지금 뒤에 1단계시군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얼굴에 이제 꾸리하다든가 그러면, 아, 지금, 이승희 선생 꾸리해요. 네, 뒤에 1단계군요. 타운의 선행 조건. 꾸리함을 느끼고 있다. 문제가 있다. 이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1단계 들어선 거예요. 타운의 선행 조건.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이제, 이걸, 이 일을 어쩌면 좋다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랬을 때, 이제, 문제돼도 2단계 들어가자면, 그러면 이걸 뭐냐면, 문제를 설정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를 한번 스스로 써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다, 저게 문제인 것 같다. 쫙 써보면, 이렇게 되게 이제 서술을 해보면, 문제를 알아낼 수가 있지, 자기가. 이게 사실 결국 이게 문제야. 이렇게. 2단계는 뭐냐, 문제돼도, 이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식별해내는 단계. 1번은, 아, 꾸리해. 근데 2번은, 이게 꾸리한 거야! 하고 하는 거.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 꾸리한 문제가 있을 때, 이 꾸리한 문제가 있을 때, 지금 A라고 하는 A가 문제야! 라고 딱 나왔어요. A가 문제야. 그랬을 때, 사람이 A가 문제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B라는 해결책을 써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일단 생각해 보는 거. 이게 3단계예요.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한, 요게. 그 다음에 4단계는 뭐냐? A에 대해서 B를 써야 되는데 B만 쓰면 안 되고 B1, B2, B3, 그 다음에 아 C까지 써봐야 되는 건 아닐까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A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막연히 B라는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4단계에 가서는 아 B가 너무 막연해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추론해보는 단계. 그 다음에 요 사실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조작적 성격, 요건 말이 좀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번 해보는 거. 요거를 제시된 해결책을 실천해보는 거예요. 해봄으로써 검증하는 단계. 이게 뒤에 탐구 5단계. 그러면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실용주의자는 실용주의의 경륜에 따른 거죠. 그죠? 실제로 했을 때 효과가 나오는 거. 그럼 검증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럼 다시 문제 1단계로 가는 거죠. 계속 하는 거예요. 탐구 선행 조건에서부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거. 1단계. 내가 이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 하늘 띄워서 문제를 서술하는 1단계. 요렇게 가야 2단계 하다 보면 되게 3단계쯤은 이게 답이 나오죠. 그죠? 요것을 뒤에 탐구 5단계다. 일반적으로는 뒤에 탐구 5단계다 하는 게 바로. 근데 재밌는 거는 뒤에는 이제 이런 방법이 과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인 문제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민주주의 발전에 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뒤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